어떡해지네.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생각나서 업데이트한 거 보고 요즘 어떡해지네. 난 대단할 일 하나 없고 그냥 지내고 있어. 시간은 너무 빨라 조기에 급급해 매일 숨이 차. 어깨 무거워져만 가. 이제 무거운 가방 안 메는데 말해. 오케이 오케이 잠도 와나 생각이란 파도에 휩쓸려 그라앉아 수면 가물어지네. 있어 보이던 청춘은 아무 쓰잘데기 없고 난 어벤져스 아닌 이름 없는 행위. 잘하고 있는 건지 잘할 수 있는지 언제부턴가 겁이 나기 시작해. 매일 추가 되는 고민 그래도 밝혀오는 날이 올 거야 그치.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듯이. 요즘 어때 묻지만 어떡해 뭐가 어때. 요즘 같은 때 요즘 같은 게 어딨어. 하루하루 이렇게 나 똑같은데 그냥 사는 거지 뭐 꿈을 꾸고 살지 뭐. 요즘 그래서 넌 어때. 사진들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물론 그 네모 안에 널 다 담기가 불가능하단 걸 알아. 난 해시태그 말고 너의 이야기가 궁금해. 전에 괴롭힌단 그 사람 이젠 괜찮아. 그런 사람 말 듣지 마. 우린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어. 그렇게 우린 더 성장할 수 있어. 솔직한 게 죄가 되는 곳에 써다 대가 면을 쓰고 악수를 권해. 칼을 등 뒤에 숨기고 말야 뻔해. 앞에서 늙고 뒤에서 욕해. 나도 어느 술자리 안주가 됐을지도 모르. 사람들은 동전 같아 앞뒤가 달라. 어릴 땐 모으고 클수록 주머니에 썩히나 봐. 그래도 밝게 웃는 날이 올 거야 그치.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듯이. 요즘 어때 묻지만 어떡해 뭐가 어때. 요즘 같은 때 요즘 같은 게 어딨어. 저기 고매번 날 집어삼키려 한다. 라이서 여전히 또 그리워. 내 가사 개배지 말고 나와 궁금해. 요즘 넌 어때 넌 어때. 다들 이긴 저기 고매번 날 집어삼키려 한다. 라이서 여전히 또 그리워. 내 가사 개배지 말고 나와 궁금해. 요즘 넌 어때. Yeah. 요즘 어때 묻지만 어떡해 뭐가 어때.